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김일성 사이지 청년 동맹 제9차 대회에 점하여 여러 나라에서 축전과 축하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마자르 노동당 위원장, 에스파냐 공산주의 청년연합 중앙리사회, 베네수엘라 공산주의 청년 전국 집행위원회, 아르헨티나 공산주의 청년 동맹 중앙위원회, 러시아 연방 레닌 공산주의 청년 동맹 중앙위원회 1비서, 전 러시아 레닌 공산주의 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제1비서, 몰도바 공산주의 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제1비서, 슬로베니아 청년당 위원장, 아시아 지역 주체수상위원구소 리사, 유럽 지역 주체수상위원구회 리사를 비롯해서 러시아, 몽골, 인디아, 스위스, 슬로베니아, 오스트리아, 이슬란드, 기네, 에티오피아, 브라질의 정계, 사회계 인사들과 주체수상위원구조직, 신선단체 대표들, 세계 여러 나라 청년 조직들이 축전과 축하 편지를 보내왔습니다.